기다리는 이에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불 꺼진 간이역에 서 있지 말라. 기다림이 아름다운 세월은 같다. 길고 찬 밤을 건너가려면 그대 가슴에 먼저 불을 지피고 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비로소 싸움이 아름다운 때가 왔다. 굽이굽이 험한 산이 가로막아 선다면 비껴 돌아가는 길을 살피지 말라. 산이 무너지게 소리라도 질러야 한다. 함성이 기적으로 울 때까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그대가 바로 기관차임을 느낄 때까지. Are you ready? That doesn't sound like you're ready. Are you ready? That still doesn't sound like you're ready. Are you ready? sing it with us, okay? We'll do it once. And listen to it. And then we'll do it together, all right? I said all right! It's the word, it's the word, it's the word that you heard. Are you ready now? Yeah. 영화 그리스 중에서 프랭키 벨리의 그리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안도현 시인의 시로 시작을 했는데요. 서 있고 기다리고 비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불을 지피고 산이 무너지게 소리를 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젊음의 상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FM 영화음악 여름방학 특집 미드나잇 스페셜, 바로 오늘이 그런 코너예요. 영화 속의 락, 바로 락 음악이 오늘 한 시간 여러분의 귓가를 울릴 텐데요. 자, 광주 동구 산수이동의 조효종 학생,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의 전순덕 학생. 준비되셨습니까?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사랑의 기적, 어웨이크닝 중에서 좀비스의 노래입니다. Time of the Season. It's the time of the season when love runs high. In this time, give it to me easy and let me try with pleasured hands to take you in the sun to promised lands to show you everyone. What's your name? Who's your daddy? Who's your daddy? He rich. Is he rich like me? Has he taken any time to show? To show you what you need to live. Tell it to me slowly. Tell you why. I really want to know. It's the time of the season for. Love me.

All those unseated will await the next show. We filed slowly, languidly into the hall. The auditorium was vast and silent. As we seated and were darkened, the voice continued. The program for this evening is not new. You've seen this entertainment through and through. You've seen your birth, your life, and death. You might recall all of the rest. Did you have a good world when you died? Enough to base a movie on? Hey, Jim, it's your birthday, man. What do you say we finish this another night? You know, I sound a little bit worried, Jim. Hey, man, how come the doors aren't in on this? No music, no doors. Come on, let's roll. Rolling. Is everybody in? Is everybody in? Everybody in. Would be untrue. You know that I would be a liar if I was to say to you, girl, we couldn't get much higher. Come on, baby, light my fire. Come on, baby, light my fire. Try to set the night on fire. The time you hesitate is through. The time to wallow in the mire. Try now, we can only lose. And our love become a funeral pyre. Come on, baby, light my fire. Come on, baby, light my fire. Try to set the night on. My wild cherry diet Pepsi. And I got my blackjack gum here. And I got that feeling. Yeah, that familiar feeling that something rank is going down out there. Everybody knows that the dice are loaded. Everybody rolls with their fingers crossed.

잠깐. 레이븐 머피, you son of a bitch. 자, 빠짐없이 다 녹음하셨습니까? 이제는요, 그 녹음 테이프 옆에 공란에 그 곡목들을 쓰실 시간이죠. 제가 첫 번째 곡부터 여섯 번째 곡까지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영화 하이랜더 중에서 퀸이 부른 노래였죠. Who Wants to Live Forever. 그리고 영화 도어스의 첫 장면과 함께 도어스의 노래는 Light My Fire였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영상에 옮긴 프라의 봄 중에서 Hey Jud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고요. 볼륨을 높여라의 제일 첫 장면이 그 뒤에 나갔죠. 그 해적 방송의 아주 멋진 DJ 크리스찬 슬레이터의 멘트와 레오나드 코엔의 Everybody Knows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지골로 중에서 Call Me 아주 오랜만에 들어봤죠. 영건스에서 아주 격렬한 총싸움이 벌어지는 영화의 후반부 그리고 에밀리오 에스테베스가 뿜어내는 한 발의 총성 그에 이어진 본조비의 노래 Blaze of Glory 영광의 불꽃이 오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내일도 Midnight Special은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아주 시원한 시간입니다. 영화 속의 바다 아주 신비롭고 시원하고 넓고 깊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충북 청주 복대동의 김정현 씨, 중3 겨울방학 때 독일에 가서 이 영화를 보셨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 분이 얼마 없을 거예요. 개봉이 안 됐거든요. The Commitments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Mustang Sally. Mustang Sally, guess you better slow the Mustang down. Mustang Sally, now baby, guess you better. All you wanna do is ride around Sally. Our Commitment 중에서 Mustang Sally였습니다. 이 시간에 은평구 가련일동 최주영 씨의 방에는 형광등 불빛과 달빛과 조그만 음악 소리 그리고 날파리들만 살아있는 듯하다고요. 거기에 제가 낄 그런 공간도 있나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도 그 최주영 씨의 조그마한 공간에 함께 끼고 싶네요. 서울 구로구 구로분동의 김동식 씨께도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하이텔러 사연을 보내주신 조재현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키스의 전주곡 중에서 애니 레녹스의 노래 Every Time We Say Goodbye. 자, 이 곡 들으면서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어요. 편한 밤 되십시오. Every time.